제17차 521 곤축축전이 12일 평양의 과학기술좋은당에서 폐막됐습니다. 폐막식에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와 설계, 시공, 감독을 비롯한 건설, 과학교육부문의 일꾼들, 건축가, 기술자,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했습니다. 축전기간 참가자들은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참가자들에게 컵과 상장, 표창장, 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